사랑 빈 가슴 부여잡고 차창에 기대어 밤이슬 내리는 창밖을 보며 아쉬움에 자꾸만 뒤돌아보는데 기적 소리 울음 소리 나를 울리네 이제 가면 못 볼 사람 버거플 사람 다시 오면 안 됩니까 말을 해줘요 열차는 미련 없이 떠나가는데